국보 78호 반가 사유상 삼국 6세기 후반 국보 78호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걸치고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뺨에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보살상의 모습이다. 반가 사유상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명상에 잠긴 시타르타 태자의 모습에서 비롯한 것으로 중국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도상으로 확립됐다. 중국에서는 초기에 인생의 덧없음을 사유하던 시타르타 태자상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점차 미륵 보살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의 삼국시대 반가 사유상도 대부분 미륵 보살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머리에 쓰고 있는 화려하고 높은 관은 해와 초승달 모양이 결합된 특이한 형식으로 1월식 보관이라고도 한다. 입가에는 고조한 미소를 띠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반가좌의 자세, 몸 앞에서 교차된 천이 자락과 허리띠의 율동적인 흐름은 세련된 조각 솜씨를 보여준다. 주조기법은 내부가 비어있는 중공식이며 금동불로서는 비교적 크기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두께가 2에서 4mm에 지나지 않는 뛰어난 주조기술을 보여준다.